경의하는 김성훈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미국의 UPI통신, 기내의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수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제리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우리나라 주재 꼬바 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조의를 표시하신 소식도 올렸습니다.